Bella 미안해 오늘 섹시하게 화장이 잘 됐네 옷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 근데 그 화장이 지워지고 그 예쁜 옷도 벗고 네 심장이 멎고 Girl I wanna love you 꽃다물로 몸이 젖게 될 거야 Baby 미안해 내 방 안이 좀 지저분하지 시간 있었는데 일부러 안 지웠지 왜냐면 어차피 소용 없지 바로 이곳이 더럽혀지지 yeah. 네 속옷은 방바닥에 하지만 넌 지금 내 침대 위 전화기를 꺼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는 와 바로 내 옆에 baby 전화기를 꺼놔 우리만의 세상으로 떠나 눈으로 마주보고 입술 깨물어줘 머리 잡아당겨줘 전화기를 꺼놔 yeah. 전화기를 꺼놔 baby Let's turn it off one time for a real one 전화기를 꺼놔 전화기를 꺼놔 Let's turn it off one time for a real one yeah. 전화기를 꺼놔 전화기를 꺼놔 baby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Oh stop Turn off your damn phone right now 이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색은 더 짙어지네 Baby 검토 때네 우린 미쳐가지 yeah. So we need sex Sex therapy Tonight Be like, hold on, wait a minute, girl Hold on, wait a minute, girl 어디 가나 맞춰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누울 때 속아서 God damn, 보고 싶어 너의 몸몸몸에 나의 몸몸몸에 너의 몸몸몸에 So baby, 전화기를 꺼놔, baby 전화기를 꺼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에 너와 바로 내 옆에, baby 전화기를 꺼놔 우리만의 세상으로 떠나 눈으로 마주보고 입술 깨물어줘 머리 잡아당겨줘 전화기를 꺼놔 yeah. 전화기를 꺼놔 baby Let's turn it off one time for real